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지난달 2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과연 그만큼 서로에게 가까워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보여지는 모습에 그저 좋아요를 눌러주며 소외감을 느끼는 가벼운 관계 속 고독한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글로벌로 제1화 오늘의 주제는 참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가벼움입니다. 4명의 청년이 만나 글로 읽고 발로 뛰며 전하는 세계의 놀랍고 신비로운 연구들. 글로 발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 발로 괜찮았나요? 이게 처음 하는 거 치고 네, 되게 좋았네요. 제가 억양을 넣었는데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글로 발로. 아니요. 글로 발로 약간 이 느낌일 줄 알았는데. 유아 프로그램 같잖아요. 본이 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먼저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세계의 놀라운 실험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대신 전달해드리는 글로 읽고 발로 뛰는 글로벌 리포트 매거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연구와 발표들 중에 의미 있고 맛깔나는 것들만 모아서 대신 전해드리고 저희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주제를 다시 해석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참고하는 논문과 레포트들은 방송 끝머리에도 저희가 직접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글로발로 페이지에도 링크와 함께 올려드릴 테니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해봤는데 그럼 이제 저희 함께하는 출연진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왼쪽부터 아, 전가요? 네, 저 모든 건 저의 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아, 저의 왼쪽부터. 예, 왼쪽이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약관과 이립 사이, 20세와 30세 사이, 약관 22세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아재로 굳혀져 있습니다. 장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넓고 얕은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나마 그 얕은 호수에서 그나마 좀 영화나 이쪽 지식이 좀 깊은 편인데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느낌부터가 뭔가 올드한 냄새가 벌써부터. 네. 이제 우리 상큼이 저희 멤버 중에서 이제 최연소 진행자죠. 안녕하세요. 일산댁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산에서 거주하고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 이름 글로발로는 제가 지었답니다. 사실 이게 또 저작권을 어려도 챙길 건 챙겨야죠. 그렇죠. 요즘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아무튼 저는 병아리 대학생이고요. 여기 이 네 명 멤버들 중에서 평균 나이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재 주마작용을 담당. 네네 그렇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 그대로 파주에서 매일 2시간 반씩 통학을 하고 있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2학년이 되는 그 파주맘이라고 하고요. 네, 파주맘 본인이 정한 이름인가요? 아, 네, 제가 정한 이름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들 제가 좀 많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적이다 뭐 또 아줌마 같다 아니면 뭐 시장판에서 약간 파는 상인 같다 약간 이런 그런 입담을 자랑해서 몸매가 아 몸매가요 모란 시장에 가면 저런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시장 아줌마들만큼 되게 그분들이 아는 게 되게 넓고 어쨌든 정강 가는 몸매가 가장 큰 예,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학생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문반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너무 길어요. 그 멘트를 준비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너무 길다 보면은 거기서 끊겨요. 사람들이 짧고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문반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네요. 오늘 주제는 참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가벼움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SNS를 통해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데 그만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곤 하죠. 각자 페이스북은 사용하시나요? 아유, 너무 많이 쓰죠. 저도. 아, 다 모두 사용하시네요. 주로 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그게 용도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페이스북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파주맘의 인맥 관리.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또 파주를 꽉 잡고 계셔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감정의 하수구가 아닌가 싶은데 파주맘이 페북 쓰는 거 보면 그 제가 그 어떠냐면 막 이렇게 막 좋아요 수 올라가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아, 대단하군요. 아, 예, 그렇죠. 막 아, 이렇게 오묘한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아, 첫 방부터 아마 청취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저분은 본인 댓글과 글에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어,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참 봐도 봐도 봐도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 진짜 추태를 부린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아,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확률상 아니 확률상 그렇게 항상 페북을 활용하시다 보면 아, 예.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확률상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맛집을 되게 페북에서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그래서 공유를 제가 정말 많이 해서 뭐 그렇게 뭐 맛집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제가 항상 그거에 관해서 글 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유하고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공론화가 되는 뭐 그런 일도 그렇죠. 작년에 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약간 페이스북 이용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없나요? 어, 저는 파주맘과는 조금 다르게 인간이 관계 뭐 이런 용도로 페이스북을 쓴다기보다는 주로 어, 지식 공유용으로 쓴다고 일단 말을 하고 싶네요. 막 페이스북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조신하게 하셨어요. 아, 너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용하지만 나를 봐라. 저희 갑자기 교양방송으로 우리 혹시 EBS 주파수로 나가나요 이거? 아, 저희 제가 볼 땐 주파수가 다 달라요. 제 앞에 맛집 운영하시는 분 유한 교육 없나요? 어, 그 외에도 페이스북 요즘에 페이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좀 이렇게 딱딱한 뉴스보다는 조금 재미있게 그런 어, 뭐 그런 시사에 다가갈 수 있는 용도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살다 왔고 일산댁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제 특히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페북을 통해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연락을 사실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제 카톡을 잘 안 쓰니까. 예, 예.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나가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이스북이라서 네, 저는 그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난 건데 그 동창들이나 그 옛날에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절대로 내 인생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친추가 오면 또 이렇게 하면서 뭐 가끔씩 또 만남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이 참 저는 좋아서 항상 누리고 다니죠. 또 오늘 진찰 사람은 없는가? 어머님, 아버님들은 페이스북보다는 SNS 중에 밴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죠. 네이버 밴드. 예,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그 네이버 밴드 애용자인데. 아, 저도 밴드 그 쓰는 게 있는데. 그, 역시 파주마. 아니 그 저희 그 파주 그 동네 파주마이 그 동네 그개개 개. 동네 개요? 아니 개요. 아 개. 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개팟 뭐 이런. 개 모임이라고 하죠. 개팟은 뭔가요? 그래서 그 개모임이 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일동 반장 아줌마가 뭐 돈 안 내면 이렇게 막 상납금 빨리 내시라고 이러고. 정말 직접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 그 액티브 멤버는 아닌데요. 그 엄마가 이제 밴드 사용을 너무 못 하셔서 가끔씩 엄마 이런 말 하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제가 16,000원 네, 미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거 방송 나가나요? 이거 방송 나가나요? 모르겠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재밌으면 나가요. 일단 1화, 2화는 웃겨주셔야 돼요. 재밌어야 나갑니다. 원래 드라마에서도 1화, 2화 때 작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네, 웃겨야 삽니다 오늘. 웃기세요. 이미 한국인의 반절 이상이 다 SNS를 사용한다고. 아, 그거는 네, 또 처음 알았네요.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저희 할머니도 포함되는 거. 그럼요. 사실 저희 이장님이 진짜 정말 페이스북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친절 안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이 자리를 빌어 이장님께 한 말씀. 아, 제가 혹시 이장님도 듣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아, 그 네, 깜짝 놀라시겠다. 아, 제가 그게 그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올리는 글. 파주에 계신 무슨 동 이장님이시죠? 아이고 안 됩니다. 아,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성함이라도. 아니 뭐 성이라도 성이. 양모 이장님이십니다. 아, 파주에 계신 양모 이장님. 이장님. 아마 그 전국 그 파주 이장 중에 양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흔치 않은 성이죠. 네,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아 예 죄송하고요. 그 계속 패매를 보내시는. 파주 마음이. 패매를 보내시는. 친구 추가를 요청하셨는데 그거를. 아유. 확인을 했지만 받지 못해서 지금 아, 그렇죠.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다. 네, 그 계속 밀린다. 이번에 혹시 이장님이랑 친구 맺게 되시면은 저희 방송을 혹시 동네 방송으로 그렇죠. 동네 스피커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 옥자에서 그 할아버지가 미자 찾을 때처럼 확성기에서 나오는 네. 건가요? 저희 대북 어차피 대북 확성기 근처 있으니까 이왕이면 북한에도 송출되고 이러면은. 민족 통일을 주도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으로 가보자. 저희 주파수가 또 하나 더 잡히는데 자꾸 지금 오락가락해요. 주파수가 지금 대여섯 개가 잡히는데 누군가 편집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 페북이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사이에 오히려 단절 또는 소외감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경험은 다들 없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 파주맘이 좋아요 하나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어떤 그냥 생각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고 자연스러운 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경쟁처럼 내 사진이 소위 말하는 따봉을 몇 개 받는 파주맘은 조금 나와의 싸움 아닌가요? 내가 오늘은 글을 제일 먼저 올리고 내가 좋아요를 제일 먼저 박을 거야. 자기 댓글에 자기가 댓글 다는 사람 참 그것도 제일 먼저 없거든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제가 이번에 주제한 우리 첫 번째 논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게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본능적으로는 뭔가 우리의 대인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게 변한 게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는데 그거에 관한 레포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좀 기대감을 높이고 첫 방에 시작을 하자면 이 조사 포브스 잡지에서 선정한 2016년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뇌과학 논문 10개 중에 하나에 들어간 논문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한번 올리고 네.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 분이 지금 옥스퍼드에서 심리학 실험 심리학 교수이시자 인류학자이신 로빈 덤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유명세를 타신 게 1990년대에 덤바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류학자시니까 이 원시부족 사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인간의 뇌가 그 가장 최적화돼 있는 관계의 수가 150까지더라. 그래서 이 150을 덤바의 수 그리고 이런 법칙을 덤바의 법칙이라고 90년대에 주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셨는데 저 그러면 네. 인간의 뇌가 최적화된 관계의 수가 150명이라는 건 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걸 보니까 맞죠. 아주 가까운 가족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뭐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 이상의 관계 가짓수를 맺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거는 150명 정도의 인간관계로 수렴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150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까운 뭐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그냥 드문드문 연락하는 사람까지 해서 약 150개 정도의 인간관계를 관리하기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것이 내가 네 순간순간 그게, 평생 말고 아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대 덤바의 법칙이었는데 지금 90년대는 지금 우리가 쓰는 SNS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급화가 되기 이전이죠. 대중화가 되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하는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초월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연락하기도 쉬워지고 그렇죠. 만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던바 교수님이 실제로 2015년쯤부터 조사를 다시 하신 거예요. 자신의 법칙이 20년이 지나서 여전히 유효한가. 기술의 발전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SNS의 시대에도 자신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20년 만에 자신의 이 연구를 재방문한 그런 결과라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했냐. 두 가지 샘플을 설문조사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이제 약간 우리 파주멍 같이 SNS를 자주 사용하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이 있었고 두 번째 샘플은 정규적 직업을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직장에 출근을 하는 1,375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SNS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는 무작위 샘플로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뭔가 첫 번째 샘플, 그러니까 SNS를 그렇죠, 자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 사용하나? 예,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자주 SNS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뭔가 친구 수도 더 많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개 샘플에서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1, 그러니까 2,000명의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친구 수는 155명. 그리고 5명 늘었네요. 그리고 네. 이 두 번째 샘플에서 그러니까 1,375명의 그냥 이 출근을 하는 분들은 182명. 일반인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 일반인들 샘플에서 네. 친구 수가 약 182명이 평균으로 나왔고요. 오히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 논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네. 뭐 각종 이제 뭐 바이어랄까 이런 분들하고 친구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간적인 그렇죠. 관계를 인적 예. 네트워크가 중요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더 제가 봤을 때 흥미로운 결과는 가장 힘들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샘플에서 모두 한 명에서 네 명 사이. 그리고 친한 친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두 가지 샘플에서 모두 다섯 명에서 열 명 사이. 이러 그러니까 결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던바 교수의 결론은 SNS가 많은 것을 바꾼 것 같고 우리의 대인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 150명 안팎의 그 관계로 수렴이 시행했다. 되고 그다음에 특히 친하게 여긴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쵸 변화가 없다. 실제 원시 사회와 다른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한 명에서 네 명 또는 다섯 명에서 열 명은 나이대가 똑같이 나왔대요 결과가. 그러니까 나이는 그러니까 친구는 100명 이상이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똑같이 한 명에서 네 명, 다섯 명에서 열 명 이 사이로 들어가더라. 아, 18세부터 24세 네, 네. 사람들. 친구는 더 많지만 결국 친한 친구 내지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나이 때 친구 수와 그 무관하게 결국에는 몇 명의 친구로 수렴되더라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포트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참. 그렇네요. 이게 사실 인간적인 친밀도는 사실상 전파를 타고서는 넘어올 수 없는, 사실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모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감정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럼 어쨌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극복할 수 없는 네.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지금 좀 찔려가지고 들으면서 계속 이제 몇 가지 가슴이 콕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친구 수가 1213명이더라고요. 아직은.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개인이 페이스북을 활용하면서 그 좋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배경 사진 이렇게 올릴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213명이 있는데 이제 정상으로 이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가 그러고, 또 이제 맞아. 내가 뭔가 SNS에서 정말로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글들에 또 반응해 주는 사람은 또 거기서도 10분의 1이고 근데 이제 막상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 몇 명이나 되세요? 1,1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아 이게 사실 제가 만나는 것 같다. 아니, 이게 약간 좀 저도 약간 지리적인 그걸로 그 교두보로서 약간 SNS가 활용이 되는 게, 저는 친구들이나 이제 학교 동기들이나 다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슬픈 BGM 하나 깔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나름 좀 큰,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큰 그 시간이라는 시공간의 제약 약간 이런 서울로 향하는 창구. 그렇죠. 그 약간 뛰어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이 연구를 들어보면 아 나는 어쩌면 그 단칸방 안에서 나만의 약간 세계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고 그 가상 친구들과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되게 슬픈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 한 명에서 네 명 정도가 그냥 결국에는 제가 제일 힘들 때 컨택해 주실까. 그래도 가상 친구는 아니죠. 가상 친구는 이제. 아닌데 이제 거의 약간 이 연구의 의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그 형이 잘 말했던 것 같은데 원시시대하고 인간관계가 달라질 게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위안을 찾을 것인가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원시시대에서는 같은 시족사였으니까 이렇게 다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많이 부대꼈죠. 오랜만에 들어보네 시족사를. 그리고 이제 서로 그 개별 구성원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어쨌든 자기의 운명에 어느 정도 이제 다 깊게 관여를 하고 이제 그러는 사회였다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은 딱 그 페이스북에서만 영향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에서만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고선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1213명인데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랜선 우정.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더욱더 씁쓸하면서도 되게 내가 그냥 느끼고만 있었던 것들을 되게 이게 수치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잘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리포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페북의 한계, 뭐 페북을 포함한 다른 SNS의 한계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관태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연인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운 감정 관태기. 반면에 또 뭐 특히 20대 뭐 20, 30대 사람들이 느끼는 인맥을 관리하고 이런 데 권태를 느끼는 걸 관태기. 이거에 관련해서 대학생 10명 중에서 알바몬, 그러니까 취업 포털 쪽에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뭐 페북이나 이런 SNS로 유발되는 관태기를 겪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서 그 아재 씨가 말씀하셨던 그 덤바 레포트와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이런 레포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뭐 논문들에서도 크게 뭐 적게는 7명에서 10명 정도까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현실이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 우리가 이거가 과연 씁쓸해할 일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아, 친구는 많은 게 좋은 거다. 관계 가짓수는 넓고 깊게 퍼져 있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전제를 가져야지만 어, 좋은 친구가 많이 없다는 건 슬픈 거다 이런 말씀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저는 뭐 아까 우리 라인 하시는 할머님 말 나왔으니까 이 우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할머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인용하면서 인용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딱 죽기 전에 자기가 밥이 딱 너무 배고픈데 밥이 반 공기 있을 때 그 반을 또 절반으로 나눠서 줄 정도로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건 성공한 삶이다라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네요. 예, 저는 그래서 우정이나 인간관계를 늘 그걸 약간 신조처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가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고프면 정말 예민하거든요. 예, 밥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공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반공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꼭 많은 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고 만약 페이스북이나 SNS 등을 통해서 그 한 친구와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저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면 물론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 네, 그런 게 네. 물론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서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크나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 비즈니스 인물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미국에 있는 SNS 프로그램 중에 링크드인이란 게 있어요. 네. 뭐 아니 링크나우라는 것도 있고 네. 한번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페이지 자체는 자기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인데 자기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업무 능력, 자신이 가진 경력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변호사를 찾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 관련된 뭐 법조인 뭐 이런 걸 검색하면 자기를 그렇게 어필한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뜨는 거죠. 그 사람들의 프로필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서를 사실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의 목적에 인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 글로발로의 첫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는 좋은 이별이 가능할까? 이별 그 달콤 씁쓸함에 대하여 흥미로운 실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고한 논문은 Royal Society of Science에 기재된 던바의 Do Online Social Media Cut Through the Constraints That Limit the Size of Offline Social Networks? 이미 기재 좋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글로발로를 참고해 주시면 참고 논문과 함께 저희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